쉽지 않아. 사랑이라 서로 얘기하진 않았어도 너무나 정들었던 지난 날 맞지 않아. 바람들아 벅찬 복은 있었어도 이별은 아니었잖아. 본적 없는